남조선의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 대책 회의가 미 국방성 미사일 방위 국장의 남조선 행각을 규탄해서 11일 서울의 괴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